시나요 모르시나요 내 마음을 아싸버린 황금에는 막막한 이 한밤을 술에 타서 마시며 흘러간 세월 속을 헐벗고 간다. 아, 황혼길에 불타오른 마지막 정열. 사랑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내 마음을 찢어버린 황금에는 꽃 같은 그 입술은 어느 손이 꺾었나 밤마다 그리움에 여기여 간다. 아, 인자 없는 가슴 속에 새겨진 이름.